것인가. 1월에 오는 손님은 일찌감치 와서 예쁜 손님. 2월에 오는 손님은 이파사파 노리지만 오는 손님. 3월에 오는 손님은 삼척동자도 아는 손님. 4월에 오는 손님은 사랑을 주고 받고 싶은 손님.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5월에 오는 손님은 오다 갔다 정든 한걸 손님. 6월에 오는 손님은 유난히 더 잘해주고 싶은 손님. 7월에 오는 손님은 7월 더위를 식혀주고. 8월에 오는 손님은 팔팔 끓는 속도 달래주네. 낮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안녕하세요. 온다 뭐 잘 지내셨어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손님이 몰려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9월에 오는 손님은 극경만 하고 가도 좋은 손님. 10월에 오는 손님은 시원시원 손이 가득한 손님. 11월에 오는 손님은 십시일반 동네 손님. 12월에 오는 손님은 12앙컷 매너 총 멋쟁이 손님.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이구장 저구장 물 건너 이웃 나라 먼 나라에서 사계절 열두 달 끊임이 없이 손님이 몰려온다.